KBS 뉴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학기 신입생과 복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경영대학 RC행정팀 교육조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교 대학원생이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용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은 채용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대학 RC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K 주식회사 CNC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 안내입니다. 자격 요건은 2024년 1월 입사가 가능하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HIT관 6층 615호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K 주식회사 CNC 혹은 커리어 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강남도로 한복판에서 깊이 3m 크기의 포트홀이 발생해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3m가량 크기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차량은 오후 12시쯤 구조됐으며 다행히 별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차병원으로 향하는 도로를 전면 통제한 바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2일 홍콩에 관광을 간 한국인 여성이 번화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해당 정류장부터 근처의 지하철역까지 따라가며 팔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압적인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방송됐고 네티즌 약 500명이 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경찰 측은 이 사건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으며 신고도 접수했다며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금융사고 피해액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제외하고도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국내 금융사고 피해액은 1조 1067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